저품격 서민 축구 방송 축구 안주의 캐스터 장선호 박관식입니다. 네, 저희가 또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양사진을 올렸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신경을 안 쓸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뭐 댓글에다가 뭐 카드뉴스 만든다더니 그것도 안 만들고 있고. 내가 그랬어요? 너가 그랬어요. 만든다고 안 했는데? 어? 난 봤는데? 아니, 만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전 카드 거기에 힌트가 있다고 써놨지. 어? 나도 못 봤는데 거기에 있어? 그게? 있을 텐데. 난 못 봤는데? 하여튼 아. 어쨌든 저희는 양아치 같이 또 일주를 날려 먹었습니다. 아, 이게 할 말이 있는 게 지난주 진짜 역대급으로 일이 싹 몰려 있어가지고 막 아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아 근데 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엔 축제여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럼 노느라고 못한 거야? 아 원래 녹음 날짜에는 아니 노느라고 못한 거야 그럼 지금? 원래 녹음 날짜에는 안 놀았는데 야 나는 지금 축제 때 오라고 그렇게 카톡이 왔는데 나 가지도 못하고 혼자 카페 가가지고 막 미친놈처럼 막 이러고 있고 막 어? 그러고 있는데 지금 노느라고 못 축제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오는 거야? 어? 아 저는 놀면서 하기 때문에 할 건 하고 놀 땐 노는 야 와 진짜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논 게 언제냐 도대체 나는 지금 그래서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누가 휴학생이야 지금 어? 네 뭐 아무튼 잠시 한풀이 좀 했고 2주 동안 나름 뭐하고 지냈는지도 모르겠지만 잘 살아있습니다 지금 살짝 감기 기운이 걸리긴 했는데 아 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해야죠. 아니 그저께 태백산을 갔는데 땀이 식은 채로 정상은 또 굉장히 바람이 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감기가 잠복기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 비가 왔죠. 그쵸. 비가 왔는데 제가 그 수원 삼성과 수원 FC의 수원 더비 그러니까 현장 취재를 갔어요. 제가 현장 취재를 갔는데 졌죠. 네, 진 거 져서 제 기사는 나가지도 못하고 수원 삼성이 진 바람에 제 기사는 나가지도 못하게 됐고. 아, 왜 그거 취재하면 되잖아. 뭐 팬들이 막아선 거. 어? 아 그런 부정적인 거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 기사는 나가지도 못하게 됐고 저는 그 비 오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고 가서 감기에 제대로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제 또 질문지 보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런 바쁜 일정에서도 저희는 쉬지 않고 네. 그래도 2주 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꾸역꾸역 경기를 챙겨봤는데 지난번만큼 챙겨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회는 네, 장선호 캐스터의 하드 캐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후! 아 저도 그냥 챔스나 이런 거 간단하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아 한번 얼마나 분석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잘 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는 아마 다 짧게 끝나지 않을까. 얼마나 재밌게 봤을지 제가 한번 옆에서 제가 감시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이번 드디어 이제 방송 20분 내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방송 되지 않을까. 네, 한번 그러면 이제 장선호 캐스터가 봤던 경기들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리그 프리뷰랑 마지막에 챔피언스 리그 프리뷰를 같이 했었는데 네. 챔피언스 리그가 원래 리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좀 진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를 이번에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 리뷰로 넘어갈게요. 네. 지난번 녹음 때 저희가 순서 거꾸로 했다가 굉장히 애먹었죠. 그쵸. 굉장히 왔다 갔다 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챔피언스 리그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가 어디죠? 자, 저는 최대한 조별로 나열해서 네.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A조가 아스날, 바젤, 파리 생제르맹, 루도고네츠 이렇게 총 네 팀이 그 소속돼 있는데 첫 경기를 소개하자면 아스날하고 바젤 네. 이 경기가 있었는데 네. 이 경기는 약간 월콧과 산체스의 하드캐리 경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기는 월콧이 전반 7분 만에 네. 헤딩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게 산체스가 크로스 올려준 걸 월콧이 빈 골대로 잘 꽂아 넣었는데 근데 이 골 전에도 이미 월콧은 그라운드를 종횡무진하면서 이미 슈팅을 한 두어 번 때렸었어요. 그 정도로 일단 바젤의 수비진이 아스날 공격진 그 산체스 월콧 뭐 이 두 명한테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또 이제 몇 분 뒤에 26분에 월콧이 또 추가골 넣었는데 네. 이때도 산체스가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게 근데 이 과정에서 베에린이 윙백이잖아요. 네. 근데 베에린이 활발하게 계속 공격을 와주면서 오히려 산체스도 원톱이라기보다는 제로톱에 가깝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크로스로 또 올려주고 워커시 또 받아넣는 그런 식의 골이 됐고요. 전반적인 아스날 경기가 바젤이 이제 옛날에 바젤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박주호 선수가 뛰던 그 시절에 좀 잘나가는 바젤이 아니라 확실하게 무너진 바젤 같은 약간 힘없이 아스날한테 패배한 그런 경기가 됐고요. 오스피나 골키퍼가 최우 골키퍼 대신해서 선발로 나왔는데 뭐 안정적인 경기가 됐죠. 왜냐면 슈팅 수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날 또 화제가 됐던 게 자카 형제 조우였죠. 네, 조우였죠. 지난 유로 경기에서도 스위스와 어디였죠? 스위스와 그게 어디였지? 루마니아였나? 아닌데. 헝가리 아닌데. 어디지? 오스트리아? 아닌데. 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인가요? 오스트리아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이 두 형제는 예. 서로 국적도 다르고 오프시즌 빼고는 만날 수가 없어. 네, 그렇죠. 바젤과 아스널에서 이제 또 한번 조우를 했는데 어떤 기사가 예, 두 형제 다 별로 좋지 못했다라고 썼다가 네티즌들한테 한참 까이더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자카 선수가 그렇게 보이는 플레이를 많이 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카 선수가 워낙에 패스나 이런 건 패스 줄기나 그 슈팅이나 이렇게 그런 건 날카로운데 네. 이 경기에서는 그렇게 날카로운 움직임이 보이진 않았고 산체스 선수도 약간 슈팅은 되게 많이 했어요. 공격 왜냐하면 공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가 이렇게 그 침투하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슈팅도 많이 때렸는데 슈팅이 막히기도 많이 막혔지만 일단 빗나간 것도 워낙 많고요. 네. 대신에 두 개의 어시스트는 했고 그래도 약간 산체스에게 바랬던 그 원톱에 골 넣는 장면은 팬들이 못 봤던 게 약간은 아쉬운 점이고요. 일단은 월컷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자기가 앙리가 되겠다는 그 바람에 등번호도 14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앙리가 되겠다는 바람에 최전방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계륵이 됐었죠. 그쵸. 그런데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최전방의 욕심을 버리고 측면으로 나가니까 예, 매경기 이제 골을 놓고 있죠. 예. 아마도 이번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상만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커리어 하이를 찍을 것 같아요. 근데 벵거 밑에서 뛰면은 언젠가 다시 나요. 부상 당할 때까지 뛰기게 해요. 진짜 장난 아니고. 아, 잘하는 선수는? 응, 잘하는 선수는 부상 당할 때까지 뛰기게 해요. 그러니까 월콧도 안 그래도 유리몸인데 얼마나 언제 부상을 당할지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궁금한 게 그 지금 지루 선수도 약간 몸에 이상이 있어서 명단에 빠져 있고요. 네. 루카스 페레 선수가 그러면 이제 백업으로 있을 텐데 그렇죠. 이번에 투입 안 되지 않았나요? 투입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투입이 안 돼 있네요. 과연 아스날은 왜 영입을 한 건가? 그 비싼 돈 주고 막판에 뭐 그래도 무스타피는 지금 제가 첫 경기 때는 제가 좀 깠는데 점점 나아져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그 발이 느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공중 경합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아요. 코쉐디랑 호흡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EPL에서 커트 인터셉트가 아마 1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그만큼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았다는 얘긴데 느린 발이더라도 그런 면에서 커버를 잘 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셉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캉테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캉테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지금 첼시는 챔스 나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언급해줘야 돼요. 다시 돌아오라고. 첼시는 챔스 나가지도 못했기 다시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나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이따 EPL 리뷰를 하면서 제가 그 경기는 또 풀 경기를 챙겨봤어요. 또 그 경기는 제가 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제 A조 두 번째 경기 얘기하면 파리 생제르맹 대 루도고네츠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는 초반에는 파리가 끌려갔어요. 프리킥 선제골을 멋진 프리킥골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내주고 끌려가고 있었는데 생제르맹이 저희가 챔스 첫 경기를 2주 전에 리뷰하면서 분명히 카바니를 그렇게 욕을 했는데. 네, 그랬죠. 어, 이 경기 카바니가 맥을 살렸어요. 카바니가 두 골을 넣으면서 이게 카바니 아마 저희가 그때 첫 경기 얘기하고 나서 리그 경기 포함 이 경기 총 3경기 4골인가 그럴걸요? 제 그 9경기 10골인가 제가 얼핏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바니는 진짜 흔한 팬들 말 맞더라. 내가 볼 때만 못한다고. 아니 그 아스날전에서 그 날려먹던 카바니 다 얻다 놓고 지금. 어, 이번에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정말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이 전 소속팀 나폴리 맞나요? 아니 나폴리 맞죠? 나폴리죠. 네, 나폴리죠.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준 것 같아요. 윙 원톱이지만 윙도 왔다가 다시 원톱으로 왔다가 그런 모습이 오히려 공간 창출도 도와주면서 많은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카바니 선수가. 그 카바니가 그 챔피언스 리그 1차전 때 웸블리로 이제 원정을 왔잖아요. 그쵸. 그때 이브라이모비치를 만났다는 소문이 있어. 아 그러니까 이브라이모비치가 지금 저를 죽쓰고 있고 아... 카바니가 기운을 받았구나. 좀 어 기운을 좀 뺏어간 네 아, 잠시 그... 드립이었습니다. 어쨌든 카바니 선수가 감각적인 면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이렇게 보면 파리가 어떻게 보면 파리랑 아스날이 A조에선 무난히 16강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경기가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부상이죠. 에미리 그리고 그 부상도 부상이지만 이제 에미리 감독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에미리 감독이 항상 그랬는데 시즌 초에는 굉장히 뭐랄까 죽을 쓴다고 해야 되죠. 네. 그러다가 항상 시즌 후반기에 선수들이 잘 맞아가면서 이제 후반기에 성적을 끌어올리는 세비야 시절에는 그랬거든요. 일단 세비야 시절에는 워낙에 파는 선수들도 많았고 사는 선수들도 많았고 선수 교체가 심했기 때문에 에메리 감독이 그랬는데 이번에도 일단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나갔죠. 그리고 또 들어온 선수로는 크리오비악 선수 들어오고 바네가 선수는 참 저기 인텔에 갔구나. 크리오비악 들어오고 뭐 또 누구 들어왔냐 막 근데 예. 큰 이동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조금 키퍼가 이번 시즌 바뀐 거랑 키퍼가 지금 누구죠? 트랍이지 않나요? 이번 경기는 누가 나왔냐? 아레올라가 나왔네. 어쨌든 그 키퍼도 이번에 바뀌고 이번 시즌 키퍼를 경합을 든다고 해서 아마 시리고 키퍼도 임대 이적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키퍼도 안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즌을 보낼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그리고 다비드 루이스도 나갔죠. 참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다비드 루이스 근데 다비드 루이스가 여기서 죽을 썼기 때문에 보내버린 거라 지금 첼시에서도 썩 그리 스피드는 좋아 맞아 그건 그래 어쨌든 네 자 파리는 카바니의 하드 캐리로 잘 이끌어왔고 잘 경기를 3대1로 승리를 했고요. 아, 또 파리 생제르맹 하니까 오리에가 이제 또 한동안 경기 나올 수 있나요? 그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리에가 경찰 팼잖아요. 아 그거는 경기에 나올 수 있나? 못 나올걸요? 징역 아닌가? 얘 징역 아니었나? 징역 몇 개월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 아닌가? 모르겠네. 제명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거 이제 하도 얘는 그 썰이 뭐라 해야 되냐 얘도 약간 발로틀리 멘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발로틀리는 그래도 순수하기라도 하지 얘는 쓰레기야 그냥 발로틀리 얘기 나와서 그런데 니스에서 또 골 넣었던 말 골 넣고 웃긴 게 86분에 골을 넣고 89분인가 옐로카드 받고 90분에 레드카드 받고 나갔어요. 그 무리뉴 감독 인테르 밀란 인테르 시절에 우리는 벤치에 공격수가 없어 하니까 바로 퇴장받는 것처럼 이번에도 너무 그래도 그래도 승리했다고 그래요. 발로텔리가 골 넣어서 승리했다고 하니 네. 발로텔리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뭔가 기쁘긴 한데 다시 리버풀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리버풀은 못 돌아가고 약간 웨스트햄이나 약간 이런 중위권이나 하위권 팀에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리버풀이 지금 딱히 고정적인 그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고정적인 공격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셋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죠. 일단 오리기는 클럽이 좋아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피르미노도 마찬가지고 이제 스터리지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좀 심하지만 윙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글쎄요. 윙에는 지금 이선이 이번 경기 스터리지가 마네, 쿠티뉴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이선은 거의 마네, 쿠티뉴 이렇게 나오고 3톱에서 오른쪽 공격수로 이번 경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 교체로 나왔어요. 교체로 나왔나요? 네 교체로 나왔어요. 처음 선발 경기는 제 기억에 마네 그리고 피르미노 그 다음 쿠티뉴 그리고 한동안은 계속 피르미노를 선발로 쓰는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근데 어쩌다 또 여기까지 갔죠? 네 다음 네, 경기 다음 경기 제가 삐조는 따로 경기는 챙겨보지 않았고 왜냐면 나폴리랑 벤피카 경기는 좀 볼만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나폴리가 이길 것 같아서 너무 뻔한 경기인 것 같아서 따로 안 챙겨보고 점수 알려드리면 나폴리가 벤피카를 4-2로 네. 누르고 다시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승점 6점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근데 나폴리가 어젠가 그저께 경기 졌더라고요 세리아. 네 졌어요. 오히려 여기에 너무 치중한 게 아닌가 싶고요. 베시타스랑 디나모 키예프는 1-1로 비기면서 나란히 승점 1점을 나눠 가져갔습니다. 여기 지금 조 순위가 어떻게 되죠? 조 순위가요. 갑자기 나폴리가 1위고요. 베시타스가 2점으로 2위. 디나모 키예프랑 벤피카가 1점이지만 골득실 차로 디나모 키예프가 3위에 돼 있고요. 나폴리가 지금 승점 6점이죠? 나폴리는 무난히 올라갈 거라고 누구나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좀 의외인 건 벤피카가 너무 죽을 쓰고 있다는 거. 아 여기도 약간 나폴리 빼면은 좀 혼전이네요 상황이죠. 자 이제 시조로 넘어가면 시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핫한 경기 두 경기가 다 있어요. 바르셀로나 대 미넨글라드바흐랑 미넨글라드바흐 그리고 맨시티 대 셀틱 이 경기가 있는데요. 일단 바르셀로나 미넨글라드바흐부터 살펴보면 미넨글라드바흐요? 미넨이 아니라 미넨글라드바흐 미넨으로 바꿀게요. 미넨글라드바흐 어쨌든 미넨이 선체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토르강 아자르라는 거 근데 제가 토르강 아자르 플레이를 보는 건 처음인데 아니 키도 그렇고 하는 플레이도 그렇고 그 드리블 치는 것도 그렇고 아자르랑 완전 똑같아서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아자르가 일단 이 경기는 초반에는 확실히 미넨글라드바흐가 글라드바흐가 확실히 초반에는 승기를 잡고 들어갔던 게 바르셀로나가 계속 역습을 허용해 주더라고요. 계속 역습을 허용해 주는 과정에서 이때 전반 34분에 하피냐 선수한테 공을 뺏깁니다. 피케 선수가 뺏기고 제 수비는 없겠죠. 피케가 뺏겼다는 소리는 뒤에 수비수가 몇 명 없다는 소리인데 얘기죠. 그만큼 그 뒤에 테어슈테겐이 있다는 거죠. 이제 하피냐 아자르 그리고 한 명 이렇게 총 3명에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하피냐가 왼쪽으로 내주고 그걸 다시 한번 아자르에게 연결해주면서 단 3번의 패스만으로 이제 골이 만들어지는 완벽한 골이었다고 보여주고요. 아 피케가 아니라 부스케츠군요. 부스케츠가 뺏기고 왜냐하면 피케랑 하피냐랑 이제 1-1로 맞섰는데 피케가 느리기 때문에 하피냐가 패스 내주고 바로 논스톱으로 아자르에게 패스 주고 이렇게 톡 틱택토를 이렇게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이제 그리고 이제 1-0으로 글라드바흐가 앞서는 상황에서 이제 바르셀로나는 계속 밀어붙이는데 네. 얀존모 골키퍼가 어마무지한 슈퍼세이브로 팀을 전반적으로 얀존모 잘해요. 얀존모 진짜 잘해요. 네 얀존모 잘해요. 얀존모가 글라드바흐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 어디였더라? 마인츠였나? 제가 알기로 마인츠였나 이제 한국인 선수가 뛰었던 데로 왔는데 그 시절부터 잘해서 이제 글라드바흐로 이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네. 글라드바흐가 원래 슈테켄 팀이었죠?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 슈테켄 가고 나서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얀존모가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스위퍼형 골키퍼잖아요. 그쵸. 얀존모 골키퍼도. 얀존모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전반을 1-0으로 끝냈는데 전반이 끝나자마자 이제 엔리케 감독이 라키티치를 빼버리고 아드란 투란을 넣었는데 이게 완전 적중을 한 거죠. 이게 투란은 어떻게 보면 라키티치보다 공격적인 선수잖아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라 첫 골은 약간 어부지리로 들어간 게 있어요. 글라드바흐가 너무 프리킥 상황에서 너무 옵사이드 트랩을 신경을 쓴 나머지 네. 뒤에 약간 공간에 남은 투란을 놔줬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수들이 정말 벽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공이 벽 뒤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골키퍼 믿고. 근데 그걸 이제 트라이 놓치지 않고 가서 골로 마무리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실수하는 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이 너무 옵사이드 트랩을 신경 쓰느냐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팀의 커뮤니케이션 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분위기 탄 바르셀로나가 코너킥에서 피킥 코너킥이었나요? 프리킥? 아 프리킥이었죠. 프리킥에서 킥을 찼는데 조모가 막았어요. 막았는데 이게 떠서 아마 피케가 바로 받아서 골을 넣었죠.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피케는 이렇게 이 경기 골을 넣고 나서 그 다음 경기서부터 계속 또 골을 넣었는데 어쨌든 두 골을 넣었죠. 그쵸? 피케가 거의 이거는 공격수 원톱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왜 그 바르셀로나가 가끔 지고 있을 상황이나 그럴 때면은 피케를 올리기도 해요. 그쵸? 가끔 네. 부스케스 내리고 네 그럴 때도 많아요. 어쨌든 이번 경기도 아마 그래 그런 걸 노린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글라드바는 후반에 약간 집중력이 하락한 거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을 한 게 이 경기의 판도를 바꾼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투란이 이 경기에서 다 좀 이따 얘기할 거긴 하지만 다음 경기 투란이 선발을 잡을 수 있던 건 이 경기에 들어와서 활약한 게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 경기에서 투란이 죽었죠. 그렇죠. 항상 야 이런 선수들이 꼭 이래. 교체로 뛰면은 잘해가지고 다음 경기에 선발로 내보내면 그 경기에서 죽수고 또 빼면은 또 한동안 아 나 왜 또 안 시켜주지 이러면서 칼 갈다가 이제 또 교체로 잠깐 뛰게 하면은 거기서 또 날려다니고.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지 잘.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무난히 아니고 힘겹게 승리를 하면서. 네. 승점 선정을 따냈고요. 저는 이 경기 보면서 확실히 메시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방송 때 그 메시 얘기를 하면서 바르셀로나한테 무슨 그러니까 메시의 팀이라는 그런 드립을 한번 쳤는데 지금 계속 그게 기억이 안 나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바르셀로나가 MSN 중에 메시가 없는 거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수아레즈랑 네이마르 둘 중에 한 명이 빠지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든 채우는데 메시가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바르셀로나가 못하더라고요. 뭔가 네이마르가 이번 경기 메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비스무리하게까지는 따라가도 이제 골을 결정해줄 선수가 두 명에서 한 명을 준다는 건 확실하게 위협감이 줄었던 것 같아요. 수아레즈 선수도 확실히 혼자 고군분투 많이 했지만 골을 못 만들어냈고 아 수아레즈 선수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각이 없는데 슈팅을 해. 근데 또 웃긴 건 골대로 가. 이번 리그 경기에서도 제 기억에 골대 몇 번 맞췄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위협적이긴 하지만 메시가 빠진 MSN은 그래도 뭔가 아쉬워요. 특히 결정력이 면에서. 움직임도 그렇고 조금 아쉽긴 하죠. 네. 그래도 역시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카세레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호흡적인 면에서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아직 완벽하게 녹아들지도 못했고 그 전에 이제 발렌시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발렌시아가 죽을 썼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죽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알카세레의 능력이 한번 의심이 되지 않나 싶은. 아마 다음 겨울 이적 시장 때도 MSN의 백업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할 것 같아요. 2승으로 올려야 돼. 2승으로 1군 훈련 합류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전에. 1군 트레이닝 훈련에는 한번 갔다고 해요. 이승우 선수. 네. 드디어 우리나라 선수를 과연 캄프넬 뛰는 걸. 과연 경기를 언제 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군 훈련해서 뭐 네이마르 이승우 선수 말대로 네이마르 마르 형이랑 수아레스 형이랑 같이 뛰어야죠. 같이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긴 했습니다. 저희가 나 이제 다음 경기도 좀 할 말이 많아요. 이게 맨시티랑 세틱 경기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스털링 매치죠. 왜냐하면 세티의 감독이 브랜드 로저스 감독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스털링 더비라고 볼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스털링이 경기를 좌지우지했어요. 스털링이 자책골 한번 넣고 스털링이 다시 골 넣고 이런 경기였는데 스털링이 자책골을 넣었구나. 어마무지했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되게 세틱한테 좋게 흘러갔어요. 3분 만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네. 오른쪽 사이드였죠. 오른쪽 코너킥 사이드보다 좀 더 앞선 상황에서 앞선 위치에서 프리킥이 있었는데 이게 우연찮게 그 무사 덴벨레 선수한테 어느 선수가 헤딩을 했는데 덴벨레 선수 가슴을 맞고 들어갔어요. 운이 좋은 골로 들어갔는데 이 이후에 맨시티가 엄청난 공습을 해서 다시 그 엄청난 공습을 하는 와중에 이제 거의 세틱 선수들이랑 이제 맨시티 선수랑 거의 다 세틱 페널티 박스 앞에 있는데 네. 이 상태에서 콜라로프 선수가 중거리 슈팅 때린 게 페르난지뉴 선수한테 굴져야 돼서 어떻게든 가요. 그래서 페르난지뉴 선수가 골을 완성을 했고 그래서 다시 1대1이 됐는데 한 7분 만인가요? 셀틱이 정말 좋은 찬스에서 이제 슈팅을 때렸는데 이거 역습 상황인데 네. 누구죠? 로지치 선수가 이제 왼쪽 윙한테 볼을 정말 깔끔하게 전진 패스를 내줬는데 이거를 때린 선수가 치현이 선수라고 있나요? 이름을 제대로 못 들어서 글쎄요. 어쨌든 내줬어요 골을 넣었는데 슛을 때렸는데 이게 스털링 선수의 발을 맞고 치현이? 없나요? 모르겠다. 왜 무책임하다 좀. 좀 무책임한데? 모르겠다. 너의 이름은 뭐니 친구야? 여기 싱클레어도 있고 덴벨레도 있고. 아, 치현이 있네요. 63번 영어로 돼 있네. 맨 밑에 수비 키아란. 이게 치예요? 치죠. 치 TI가 치로 들어가는구나. 그쵸. 어쨌든 이 선수가 19살이라 그래요. 19살인데 그 윙 역습 상황에서 윙백이 이제 올라와 주더라고요. 이렇게 쭉 올라와 준 상태에서 그냥 왼쪽 페널티 박스에서 그냥 옅다 하고 슛을 때려버렸는데 스털링 선수가 수비하겠다는 게 발을 맞고 굴절 돼서 브라보 키퍼가 역동장 걸리면서 이제 골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바로 다음에 한 또 8분 정도 있다가 이제 스털링 선수가 멋진 골을 완성을 해주는데 실바 선수가 킬패스 내주고 이제 수비랑 1대1 대치 상황이었는데 수비를 가볍게 페이크 동작으로 제쳐주고 키퍼도 다시 한번 페이크 제쳐주면서 골을 완성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전반이 끝나요. 2대1을 치고 받다가 전반이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덴벨레 선수가 골을 넣는데 이것도 이건 어떻게 보면 수비 실수였어요. 크로스가 올라온 상황에서 센터백을 보고 있던 콜라로프가 네. 공을 제대로 걷어냈어야 되는데 공이 한번 땅에 튀기고 덴벨레 선수한테 이게 발리슛 각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아주 절묘한 그 돌려차기 슛을 해서 다시 한번 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렇지만 맨시티도 가만히 있을 팀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로 들어온 놀리토 선수가 토트넘전에 가만히 있던데. 그러게요. 어쨌든 아무튼 놀리토 선수가 이제 골을 다시 한번 넣어주면서 근데 이 골은 이 경기에서 제일 멋있던 골인 것 같아요. 놀리토가 넣었던 골을. 그렇죠. 이 골이 페비 감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세 명의 선수가 다섯 번의 패스를 페널티 박스 앞에서 틱틱틱 이렇게 티키타카처럼 이렇게 해주면서 멋지게 공간 탄출까지 해주는 그런 골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멋있던 골인데 어쨌든 맨시티가 드디어 승리가 아닌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거. 이 경기서부터. 그쵸. 이 경기서부터 죽을 쓰기 시작하죠. 일단은 셀틱에서 덴벨레 선수는 한번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덴벨레 선수가 이미 플럼 시절부터 네. 이미 주목을 워낙에 받고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덴벨레인가요? 그 덴벨레인 것 같아요. 그 무사 덴벨레 아닐 텐데? 얘 어린애야. 얘 어린애도 플럼 출신이에요. 얘가? 한번 찾아봐. 이 와중에 제 노트북은 맛이 갔고요. 방금 배터리 빠진 것 같아요. 배터리가 잠깐 빠졌는데 다시 끼워도 네, 맛이 나갔네요. 제가 고3 때부터 쓰던 건데 자네 말고요. 19살인데 플럼 소속 선수로 지난 이때도 잘했다 하더라고요. 플럼에 있던 덴벨레가 쟤였구나. 나는 다른 덴벨레인 줄 알았는데. 토트넘에 있는 무사 덴벨레도 플럼에 있었어요. 아 그때가 기억이 나서 그런가. 그때가 기억이 크죠. 그걸로 무사 덴벨레가 계속 이적을 하고 다녔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시조도 경기가 끝났는데 시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혼전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조별순위가 일단은 네 그 맨체스터 시티와 그 뭐냐 바르셀로나가 일단은 승점으로는 앞서 있죠. 그렇긴 한데 셀틱이 이번 솔직히 첫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7-0으로 깨지고 나서 이번에 맨시티전도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진 않았던 걸로 봐선 셀틱 홈이니까 일단은 그 셀틱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원정도 생각보다 스코틀랜드도 텃세라고 해야 될까요? 홈 관중들의 그게 엄청 센 팀이 엄청 센 나라예요 스코틀랜드가. 그리고 올드펌 더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올드펌 더비는 물론 원래 좀 격렬하긴 하다만 예, 그렇듯이 그래서 스코틀랜드 원정도 많은 팀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경기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셀틱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진짜 산만하다 진짜. 아 진짜 오늘 왜 이러냐. 어쨌든 시조는 이렇게 네. 마무리 짓고요. 지조로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각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던 두 팀이 드디어 무패를 깨는 무패 행진이 깨졌죠. 네 바이에른 뮌헨이 바이에른 뮌헨도 드디어 깨졌습니다. 깨졌죠. 이번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나서 깨졌는데요. 네. 뮌헨이 맨날 아틀레티코만 만나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 뮌헨이 아틀레티코만 만나면은 하는 플레이가 있죠. 중앙에서 이제 사비 알론소가 보아탱이 공을 잡고 있다가 측면으로 보내요. 그러면 측면에서 다시 앞쪽 로벤이나 리베리 쪽으로 한 번 더 보내요. 그쵸. 그러면은 앞이 막혀 있어. 그럼 다시 뒤로 빼요. 그럼 다시 뒤로 뺐다가 다시 알론소를 줘요. 그럼 알론소는 왼쪽으로 줘. 그 왼쪽에 그 누구야? 왼쪽 눈이 알라바를 줘. 알라바를 주면은 알라바가 또 앞으로 리베리한테 보내. 그럼 리베리 쪽은 또 막혀 있어. 그럼 또 뒤로 줘. 그럼 또 뒤로 갔다가 알라바가 다시 알론소를 줘. 그럼 알론소가 볼을 잡고 있다가 좌우 측면이 막혀 있으니까 앞으로 길게 때려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막히냐? 고딘한테 막히죠. 그게 계속 반복된 경기였어요. 이 경기는. 이 경기는 유일하게 좀 조금 봤는데. 네. 그리고 이 경기는 계속 이 패턴이 계속 반복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작년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도 바이에른 뮌헨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에서도 이 패턴은 계속됐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메오네 감독이 뮌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공격의 진로를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바이에른 뮌헨이 패배의 색깔이 묻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메오네가 그러니까 펩이 바르셀로나 했을 때 시메오네가 생각보다 잘 괴롭혔단 말이죠. 펩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을 조금 더 잡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토레스가 이번에 사비 알론소를 전담 마크를 했죠. 전담 마크를 했는데 그게 항상 주요하죠. 사비 알론소가 원래는 이제 보통 같으면은 공격형 미드필더 특히 레알 마드리드랑 도르트문트처럼 하메스가 바이그를 맞는 것처럼 공격형 미드필더를 가지고 알론소를 맞게 하는 감독들이 대부분인데 시메오네는 조금 다르죠. 시메오네는 오히려 최전방 토레스를 가지고 토레스한테 알론소를 맡기죠. 그렇죠. 그게 오히려 주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원에서는 그만큼의 숫자 싸움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전술은 좋은 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침투를 더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옵사이드 트랩을 신경을 안 쓰고 침투할 수 있게 좀 더 공격수한테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전략도 되는 것 같은데. 게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방은 다 빠르죠. 그쵸. 그리즈만, 토레스, 또 누구야, 가메이로, 뭐 가이탄도 나올 수 있고, 그 앙헬 코레아도 빠르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하기에는 최적의 전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최적의 전술인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번에 골을 넣은 카라스코 선수도 워낙에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정말 멋진 골을 완성을 시켜줬고, 전반 34분 만에 골을 완성시켜줬고, 제일 웃긴 건 일단 80분에 그리즈만 선수가 PK를 실축을 한 게 정말 웃겼던 장면.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또 PK 실축했어요. 아 근데 그 키퍼가 잘하는. 키퍼가 잘하는. 디에고 알베스가 그날 경기 PK만 2개를 맞췄죠. 네. 어쨌든 이 경기는 약간 리뷰를 하자면 4-4-2 전술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틀레티코가 로테이션을 정말 잘 돌렸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전 경기와 전혀 완전히 다른 전술을 들고 왔지만 그 로테이션도 기존의 선발 선수들과 다를 게 없는. 일단 그 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4-3-3을 썼으니까. 그쵸. 그 전 리그 경기에서는 이제 그 4-4-2 전술이 약팀들한테 읽히다 보니까 약팀들한테는 시메오네 감독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4-3-3을 쓰더라고요. 지난 그쵸. 시즌에는 지난 시즌에는 4-3-3을 쓰긴 썼는데 잘 쓰진 못했죠. 근데 그쵸.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쓰는 전술을 4-3-3으로 갖고 오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강팀한테 할 때는 4-4-2, 약팀한테 할 때는 4-3-3, 약간 이런 플레이가 좀 주요했죠. 그리고 일단 또 아틀레티코를 칭찬하자면 토레스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어요. 공격적인 움직임이나 수비적인 움직임이나 정말 좋았고, 또 오블라 키퍼를 이제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게 그 막힌 공격 상황에서도 미네는 어떻게든 슛을 때렸기 때문에 그 많은 슈팅들을 정말 잘 막아줬다는 거. 오블라 키퍼가 제가 봤을 때는 쿠르투아가 다시 아틀레티코 간다는데 가도 자리가 없을 것 같아. 가라고 해. 가도 자리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 뭐야 저희 쿠르투아 빼고 뭐 다른 애를 사올 것 같아. 사와도 잘할 것 같아. 똑같을 것 같아. 잘할 것 같은 건 모르겠고 똑같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경기에는 그래도 크로토가 많이 막더라고요. 잘 막더라고요. 어쨌든 미네는 너무 뻔한 전술을 가지고 경기를 임해서 좀 더 전술의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노블라 골키퍼 나이란다 얼굴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굉장히 나이 많은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실제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원래 디조에 한 경기가 더 있는데 이 경기가 하이라이트가 없더라고요. 로스토프랑 아이엔토벤 정말 아쉬운데 둘이 비겼어요. 2-2로 2-2로 비겼어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모나코와 토트넘 경기를 할 건데요. 모나코와 레버쿠젠 경기. 아 레버쿠젠이죠. 네. 이 두 경기도 이 경기도 약간은 좀 너무 볼 게 없어요. 근데 볼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모나코 이건 극장 경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극장 경기였고 제가 느낀 건 레버쿠젠의 수비벽이 생각보다 단단해졌다는 거. 작년 시즌은 3위를 했는데 작년 시즌 제가 초반부에 분데스리가를 봤을 때는 레버쿠젠이 정말 수비가 안 됐거든요. 그때 수비와 지금 수비가 다를 거예요. 제가 그쵸. 알기로는 그 중앙 수비 그 조합이. 일단 조나단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래 있던 수비 조합이 제 기억에는 부상을 당해서 그 뉴스에서 끌어올린 게 토프락과 조나단타로 알고 있어요. 토프락은 정확히 모르겠고 조나단타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끌어올린 경우인데 그게 터졌죠. 포텐이 터졌죠. 이게 대단해요 지금. 네. 포텐이 터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토프락하고 조나단타를 쓰고 있는데 이번 시즌 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안 맞더니 경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둘이 발이 너무 잘 맞아요. 지금은 잘 맞더라고요. 둘이 잘 맞고 수비벽이 정말 단단함으로써 모나코가 첫 골을 넣고도 계속 밀어붙이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레버쿠젠이 공격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고요. 제가 모나코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 이 팀은 공격수 안 가져오면 새로운 공격수 안 데려오면 그냥 유로파 다시 가야 돼요. 유로파를 가야 돼. 여기 있을 실력이 절대 못 되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레버쿠젠이 오히려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좀 힘겹게 경기를 했고요. 그 레버쿠젠 제가 시즌 초에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을 못한다면 그것은 레버쿠젠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일단은 수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뉴스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꽤 성장을 했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그대로 남아있고 공격에서도 그 누구야 치차리토가 있고 메흐메디가 있고 그리고 중원도 캄프리라든가 뭐 2선 차라노글루 뭐 케빈 폴란트도 이번에 데려왔죠. 케빈 폴란트라든가 영입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손실이 없어요. 그 나간 선수가 벨라라비가 부상인 했죠. 거 빼고 벨라라비가 부상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벨라라비가 있으면 오히려 가끔은 팀 뭐라 하죠? 팀 플레이를 망치는 경우가 많기 맞지.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레버쿠젠 역시도 굉장히 무서운 팀이에요. 시즌 초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이제 다음 경기는 CSKA 모스크바랑 토트넘 경기인데 네. 이 경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아는 경기예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날도 취했죠. 그렇죠. 네. 이날도 우리 국민들은 국뽕에 취해서 저는 이날 기사 쓰느라고 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저는 좀 답답한 거는 얀센이 원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선발로. 네. 아 얀센은 얘는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걸려 없어야 돼요. 죄다 걸려. 그냥 얘는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는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는 안 되고 그 미드즈브로 전이었나요? 토트넘 손흥민 선수한테 내주는 거 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듯이 수비를 벽을 지고 앞에 있는 2선 자원한테 공을 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 선수인데 자꾸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려고 해가지고 자꾸 옵사이드 걸리더라고요. 진짜 골 넣으려고 했던 건 라멜라 아니에요? 이 경기는 그래도 라멜라 이 경기는 그래도 라멜라 좀 덜 했어요. 라멜라가 그래도 손흥민 골을 어시스트는 해줬으니까 예. 라멜라가 근데 저는 예. 솔직히 실력 면에서 욕먹을 게 안 되는데 인성적으로 욕을 먹는 거지.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움직임이 항상 적재적소에 있으니까 아무리 라멜라더라도 패스를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 있더라고요. 작년과 좀 다른 모습이죠. 작년에는 약간 오프 더 볼이 굉장히 답답했죠. 그렇죠. 왜 선수 저기 가만히 서 있거나 아니면은 겹치거나 겹치거나 수비들 많은 데로 자기가 들어가던가 요즘도 수비 많은 곳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느끼는 건 우리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맞나요? 네. 브라질 월드컵을 기억을 다시 하게 해주는 아킨 페프 선수의 기름손 어마무지했죠. 그 선수는 이제 그만둬야 돼. 옛날에 뭐 반데사르의 후계자이 했는데 옛날에 FM 유망주였다. 그렇죠. 반데사르 후계자라고 막 영입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2014년 기름손 이후로 애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맞아. 그 뭐였지? 옛날에 그 한번 그 풋볼리스트 그러니까 서영욱 기자, 서영욱 해설위원과 뭐 약간 몇 명의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무속인을 데려다 놓고 한번 경기 전망을 맞춰보라고 했는데 아킨 피부가 이를 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대요. 했어요. 그래요? 그때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네. 아킨 피부가 무슨 일을 낼 것이다 했는데 그 일을 냈죠. 그러고 그 이후로 뚝 떨어졌죠. 얘가 이상해. 그 무속인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 대신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네. 아니 어쨌든 아킨 페프의 기름손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하게 됐고요. 근데 워낙에 잘한 움직임이 좋았고 슈팅을 잘 때렸기 때문에 기름손이 아니었어도 골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슈팅 자체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빠르고 강하게 예. 그리고 낮게 그렇게 갔기 때문에 아킨 피프가 아니고 다른 아킨 피프 레벨의 다른 골키퍼였어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뭐 데헤아라든가 이런 키퍼들은 종종 이런 슛을 잘 막는데 아킨 피프 정도의 레벨의 선수라면은 아마 막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어쨌든 기분 좋게 우리나라 국민을 취하게 해준 경기였고요. 토트넘이 이김으로써 토트넘이 네. 조 2위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F조는 좀 저희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제 F, G, H조가 남았는데 네. F조를 제일 마지막으로 뺄까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C조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볼 게 없는 조거든요. 볼 수도 없고. 어쨌든 레스터랑 포르투가 그나마 이번 이 G조에서는 제일 빅매치가 드디어 열렸는데 네. 이 경기 또 약간 너무 시시하게 끝나서 누가 넣었죠? 슬리마니. 아, 슬리마니. 역시 슬리마니가 이제 해결사더라고. 그 마레즈가 어시스트였죠. 그쵸. 이 두 콤비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명이 없으면 레스터는 이제 골을 못 넣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레즈의 크로스, 슬리마니의 헤딩골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포르투는 봤을 때 카샤스 선수가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그래도 앞에서 선수들이 네임 밸류가 많이 떨어지고 과거에 비해서 실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챔스의 영광을 누리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과거에도 딱 아 그 챔스 우승했을 그 무리뉴가 챔스 우승시켰던 그 시즌 빼고는 딱 이 정도의 선수층이었어요. 항상. 예. 그래도 옛날엔 그래도 스타 플레이어 하나씩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죠. 헐크라던가 뭐. 이제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카시아스가 있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카시아스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레스터는 기분 좋 어떻게 보면 그 골 넣고 어떻게 보면 포르투한테 계속 챔피언스 공격을... 리그 2연승 이었던 레스터가 그렇죠. 예, 그렇죠. 포르투는 1무 1패로 1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면 레스터랑 코펜하겐이 무난하게 둘이 올라갈 것 같아요. 브리에도 이 두 경기 연속 패배고요. 네. 일단은 레스터와 과연 팀 역사 최초로 16강에 오를 것인가. 예. 대신 제가 봤을 때 이 16강과 리그를 맞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리그 이번에 리그 이번에 좀 안 좋아요. 비겼죠. 예. 심지어 이번 경기 비겼는데 그전 경기도 안 좋아서 0점으로 비기고 강팀들하고의 경기에서 계속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스터 시티인데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전술이 딱히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라니에리 감독이 전술을 따로 지금 갖고 있는 선수들로 할 수 있는 축구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끝인 것 같아서 더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레스터도 어쨌든 레스터는 기분 좋은 2연승으로 일단 조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코펜하겐과 브루의 경기는 코펜하겐이 기분 좋게 4-0으로 이기면서 네. 1승 1무로 조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H조 얘기를 해보면 1승 1무인데 조 1위라고? 2위. 아, 2위.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H조는 유벤투스와 자그레브 경기는 따로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유벤투스 당연히 이길 거기 때문에 그냥 4-0으로 손쉽게 이겼더라고요. 4-0이네요. 4-0으로 이겼고요. 네. 자, 저는 그리고 H조에서 좀 보고 싶었던 경기는 세비야와 리옹 경기를 봤어요. 네. 왜 봤냐면 둘이 워낙에 전력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뿐더러 비등비등하죠. 그렇죠. 일단 세비야 경기 박한식 해설이 자꾸 세비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볼 수 있는 세비야 경기가 생겼고 세비야 경기를 봤는데 이상 세비야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왜 자꾸 그러니까 좀 답답하게 경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리그에서는 그래도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이기고 있는데 항상 그러니까 한 번인가 지고 계속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만 오면 해가 자꾸 답답해져. 약간 에미리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에미리 감독이란다. 에미리 갔죠. 에미리 감독의 색깔이 아직까지도 약간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구단주가 모르는 거지. 구단주. 그래서 아 좀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 경기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선수는 리코 골키퍼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리옹이 당연히 공격력은 세죠. 센데 리코가 너무 잘 막아줬고요. 리코는 유로파 우승할 때도 계속 주전 멤버였기 때문에 리코 선수 정말 잘해줬고 저는 또 눈에 띈 거는 이노의 나스리가 염색을 했어. 나스리 원래 그러니까 지난 메시티 첫 경기에서도 염색해서 나오지 않았나요? 그랬나요?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메시 놀이하는 것 같아. 지금 세비야가서 메시 하려고 근데 메시가 아니거든 자기는. 그렇죠.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플레이 스타일은 메시랑 좀 비슷해요. 드리블 좀 쳐주고 패스 주고 가끔 골도 넣어주고 그쵸. 그렇긴 하는데 근데 메시만큼의 기량은 아니죠. 그래도 메시가 될 수 없다는 거 다시 나스리한테 한번 말해주고 싶고요. 여기서도 PK 실축이 나와요. 비에토 선수가 잘해줬, 경기 전반적으로 잘해주긴 했어요. 비에토 선수가 잘해줬는데 경기 막바지에 PK 실축을 하면서 2대0으로 달아날 수 있는 경기를 좀 힘겹게 이겼다는 거. 결국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아 0대0으로 비겼죠. 0대0으로 비겼는데 1대0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비에토 선수가 좀 날려먹었어요. 네, 1대0으로 이겼는데? 이겼나요? 이겼는데 비에토가 골 넣었다며 아까 네가 아 어시스트 해줬다며. 아 근데 왜 자꾸 말이 헷갈리니? 어쨌든 우리는 어차피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돼요. 되는 거고. 어쨌든 세비야는 이겼고요. 세비야는 조 2위 승점 4점을 유벤투스와 똑같이 가지만 특시차에서 밀려서 조 2위로 네 이렇게 갔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F조 넘어가는 건가? 일단은 스포르팅 리스본 레기아 바르샤바는 제가 간단하게 2대0으로 스포르팅 리스본이 이겼다는 거를 짚어주고 다음 경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힘드네 혼자니까. 네. 내가 지금 벌써 50분 동안 혼자 떠들고 있는데. 어, 50분. 화이팅. 다음 부도 그래. 내가 본 게 몇 개 없어가지고 다음 부도 아마 그럴 것 같아. 어, 일단 F조라기보다는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제일 주목받던 경기였죠. 도르트문트와 레알마드리드 경기인데 이 둘이 옛날에 12, 13 시즌에 둘이 결승에서 만났나요? 아니죠. 그때 미넨 대 도르트문트였죠. 네, 그때는 미넨 대 도르트문트였죠. 근데 레알하고 도르트문트하고 옛날에 4강에서 맞붙은 적이 있던 기억이 나긴 하네요. 네, 몇 4강인가 8강인가 해서 맞붙었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 그쵸. 그 기억이 약간 떠오르면서 약간 이 경기가 주목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도르트문트가 레알 잡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결승을 갔을 거예요. 네, 결승을 갔던 걸로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클롭 감독의 헤비메탈 축구가 뜨기 시작했죠, 게겐프레싱이. 어 일단 그때에 비하면 두 팀 다 좀 많이 변했죠. 두 팀 다 많이 변해서 새로운 면에 주목을 해야 됐던 것 같은데 일단 도르트문트를 짚고 넘어가면 이전 경기까지 몇 경기죠? 6경기 20골? 6대0 경기가 두 번 나왔죠. 6대0 한 번, 6대0 두 번에 5대1 한 번 하니까 거의 20골을 넣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 이런 무시막지한 공격력을 가진 도르트문트가 4-1-4-1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 보통 도르트문트는 4-1-4-1 전략을 갖고 나와요. 그쵸. 그 토마스 투헬 감독이 테가하고 비슷해요. 그 후에고대 포지션이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포지션 축구를 해요. 공간을 중요시하는 그런 축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펩 감독의 4-1-4-1하고 약간 비슷한 면을 볼 수 있을 거야 아마. 경기 푸는 것도 약간 비슷하게 풀더라고요. 네. 점을 풀고 근데 좀 이번 경기에서 주목했던 거는 눈에 띄었던 거는 게레이로 선수가 이번에는 왼쪽 윙 포워드로 나와서 약간 좀 다른 전술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게레이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왼쪽 윙백이죠. 윙백인데 그 전에 이제 윙포워드로 뛴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은 선수예요, 게레이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요즘 들어서 게레이로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맞죠.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 같은 경우, 그 경우가 오히려 게레이로 시프트지 윙포워드로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게레이로는 익숙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그전엔 잘 중앙 미드필더로 나온 건 봤는데 윙포워드 나온 걸 못 봤어서 근데 약간 제일 도르트문트에 아쉬웠던 거는 이전에 보였던 화력들이 좀 폭발을 못했다는 거. 근데 그 중심에는 레알마드리드의 수비 전략이 약간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카르발과 마르셀로가 빠진 약간 수비력이 저하된 네. 저하된 레알마드리드였는데 네. 이선에 크루스와 모드리치 그리고 하메스 선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하메스 혼자 앞에서 뛰고 크로스랑 모드리치는 뒤에서 약간 받쳐주는 느낌의 플레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우마베앙을 바란 선수는 아예 봉인을 시켜버리고 혼자 마킹을 해주고 그 앞에 있는 게레이로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게레이로랑 괴체랑 카스트로 이 세 선수가 있었는데 덴벨레도 있었죠. 이 덴벨레까지 총 5명의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화력의 중심이었잖아요. 계속 엄청나게 골을 때려 넣었는데 크루스랑 모드리치랑 바란 그리고 라모스 이렇게 총 4명이서 아 그 4명 플러스 다닐로랑 이제 윙백들 카르 누구죠? 한 명 더. 카스미로? 누구? 네. 오른쪽 백? 오른쪽? 카르발. 카르발. 어쨌든 이 총 수비들 포함 미드필더 두 명에서 공격진을 너무 잘 막아줬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는 어떻게 보면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원했던 방향대로 공격이 진행이 안 돼서 그렇게 봤군요. 그리고 일단 경험이 부족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덴벨레 선수는 특히 경험이 제일 부족했고요. 게레이로 선수랑 가메이로래. 게레이로 선수랑 누구였죠? 아까 또? 자꾸 헷갈려. 아이바. 누구? 카스트로? 카스트로. 이 두 선수도 어떻게 보면 챔스는 많이 안 뛰어봤잖아요. 카스트로는 그래도 좀 많이 뛰어봤는데 게레이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팀하고 뛰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움직임이 둔해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봤군요. 일단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가 그러니까 장선호 캐스터가 수비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본 게 뭐냐면은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게 전력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았냐면은 하메스 선수가 바이글 선수를 마킹을 하는 것을 들고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카세미로 선수가 원래는 혼자서 그 포백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카세미로가 없다 보니까 그 카세미로의 포백 보호 역할을 크로스 선수와 모드리치 선수가 반반씩 맡아가면서 이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하메스 같은 경우는 바이글을 제대로 마킹을 하지 못했어요. 바이글이 볼을 잡을 때 하메스가 10m 이상 떨어져 있던 게 제가 전반전만 봤을 때도 한 4번인가 봤거든요. 전반 풀타임으로는 전반전만 봤는데도 4번인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메스 선수가 바이글 선수를 잡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나왔다면은 토레스가 그 누구야 알론소를 잡는 그 영상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하고 들어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모드리치와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다 보니까 자신의 이제 수비형 수비 위치가 조금씩 앞으로 밀려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선과 이제 수비 라인이죠. 바란과 이제 저기 누구야? 라모스와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 게레이로가 있었어요. 항상 보면은 항상은 아니지만 게레이로가 있거나 누구야 덴벨레가 그 사이로 측면에서 그 사이로 치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오바메양이 그 위치를 들어가 했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 위치에 항상 선수 한 명씩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를 잡으러 누가 나왔느냐 라모스가 계속 앞으로 나왔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비게 되는 거죠. 그 공간으로 비게 되면서 덴벨레나 오바메양 그리고 게레이로 이런 선수들이 빠른 선수들이 그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파고드는 그 플레이가 많았죠.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첫 골을 봐도 그래요. 라모스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서 오바메양이었나? 오바메양이 덴벨레였나? 오바메양이었죠? 오바메양 선수를 제대로 마킹을 못하고 뚫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뒤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파울을 범하고 그 프리킥에서 이제 골이 터졌죠. 예. 그런 경기가 많았는데 일단은 경험이 부족했던 얘기는 저도 동의합니다. 덴벨레라든가 게레이루 또 플리시치도 마찬가지였고 후반에 나왔던 플리시치도 마찬가지였고 엠레무르도 마찬가지였고 약간 경험이 부족한 그러니까 발끝이 경험이 많이 부족했어요. 침착성이라든가. 그쵸. 그 특히 그 제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라모스가 앞으로 나와서 그 뒷공간에 덴벨레가 치고 들어갔던 덴벨레가 그 사이로 들어갔던 그 장면이 한 번인가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덴벨레가 그러니까 좀 볼 컨트롤을 제대로 못해서 골대 위로 날려버린 그런 슈팅 장면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런 장면을 보시면은 예. 이 선수들이 아직은 많이 젊구나 아직은 많이 경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레알이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수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는 도르트문트를 잘 아빠가니 아빠가 잘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당황을 하고 좀 전진을 못한 게 아닌가 싶다고 봤어요. 아 근데 전진을 못하진 않았죠 도르트문트가. 그렇지만 그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못했죠. 긴터가 그렇게 앞에 나와 있는데? 아니 공격진이. 공격진도 계속해서 앞에서 제 기억엔 앞에서 플레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덴벨레라든가 계속 사이드에서 이제 좀 발끝이 안 좋아서 그랬지. 계속 크로스가 조금 빗나가긴 해. 핀트가 나갔고 그래서 그랬지. 오바메양이 바란한테 살짝 묶여 있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도르트문트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레알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경기를 했죠. 대신에 도르트문트의 문제점이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너무 높아진, 그러니까 항상 도르트문트의 문제예요. 그거는 도르트문트는 라인을 너무 올려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 뒷공간이 항상 비는 거죠. 근데 상대방의 공격진은 누구냐? 호날두, 베일, 벤제마죠. 특히나 그렇죠. 호날두, 베일은 스프린트가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역습에 취약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역습에 취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긴 했죠. 그리고 좀 저는 느낀 게 도르트문트가 수비를 못하진 않는데 공격진의 수비 가담이 좀 유독 적은 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라인을 높이 올려놓고서도 이 정도의 실점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수비를 잘 하는 경우긴 하죠. 근데 오바메양도 그렇고 데벨레도 그렇고 정말 안 와요. 안 오긴 해요. 안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제 바이글이 이제 수비 라인 그 수비와 수비 사이 이제 페베 맨시티 같으면 페르난지뉴 같은 역할을 이제 바이글이 하는데 그렇게 버텨내는 팀이지 그렇게 이제 수비를 하는 팀이어서 그렇게 앞쪽의 선수들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는 그래도 호날두 선수가 있었기에 좀 비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호날두 선수는 진짜 골냄새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 같으면은 과연 베일의 뒤에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베일의 뒤에 있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골문 앞에 있지 베일의 뒤에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베일 선수가 실 패스를 해주는 거 봤을 때는 베일은 알고 있었어요. 베일은 알고 있었어요. 호날두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줬지 아니면 네. 그렇게 못 줬어요. 헬킥을 할 수가 없지. 그 상황에서 오히려 측면으로 자기가 볼을 갖고 나갔겠죠. 그쵸. 아 그리고 저는 레알에서 좀 더 주목해줘야 할 선수는 나바스 선수라 될 것 같은데 부상 복귀 첫 경기잖아요. 네, 좀 불안했죠. 근데 불안한 와중에도 정말 많은 세이브를 해줬기 때문에 그 많은 프리킥과 그 많은 헤딩슛들을 막아준 거는 나바스 키퍼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골을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다시 돌아온 첫 경기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경기를 해준 경기. 첫 경기 치고는 굉장히 선방을 했죠. 네. 어마무지한 선방들이 많았잖아요. 나바스가 나바스 없었으면 진짜 몇 대 몇 어떻게 끌려갔을지 모를 경기이긴 했었어요. 기존의 카시아 선수가 폼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네. 네. 얼른 잡으시고요. 목이 잡았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산만하지 진짜? 네 아무튼 어쨌든 네. 레알과 도르트문트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경기였지만 2대2로 네. 경기가 끝이 났고요. 아마 제 기억에 점유율이 7대3인가? 이렇게 났던 걸로 기억이 나요. 7대3이었어요. 네. 막판에 좀 후반전에 조금 올라가는 거 빼고는 거의 6대4, 7대3까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네. 근데 레알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안 좋은 게 지단 감독의 그 연승 기록이 깨지고 나서 폼이 안 좋아요. 근데 또 지진 않아. 그렇긴 한데 지진 않았어. 지진 났는데 그래도 승리가 없어. 그 이후로 승리가 다 난 경기도 없어. 네, 그게 좀 네. 아슬아슬하죠. 지금 약간 줄타기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는데 게다가 제가 이 경기에서 지금 얘기할까요? 지금 모드리치도 부상이긴 하지만 카세미로와 마르셀로가 부상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적 시장 얘기를 할 때 이 두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의문을 던졌는데 지금 그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네. 이상 그리고 앞으로 또 1년간 레알 마드리드는 영입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망했고요. 네, 짚고 넘어가고. 네. 뉴스를 키워야죠, 뭐. 뉴스 지금 누가 있나요? 엔조 지단? 엔조 지단 쉬프트 한번 해봐. 어쨌든 네, 아무튼. 아, 참 어수선했던 챔피언스 리그 리뷰 드디어 아, 끝이 났고요. 좀 저희가 정신 좀 잡고 네, 정신 다시 와서 차리고 오겠습니다. EPL, 분데스 그리고 라리가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